푸른 밤 정현입니다. 무슨 일이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잘 안 된다고 하죠. 연습 때는 정말 잘했는데 본 무대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운동할 때 여기서 어떻게 각을 재서 어떻게 차야 슛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만 하면 필요 없는 움직임이 더 많아집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힘을 뺄 필요가 있다. 요즘 저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있는 힘껏 다해도 안 된다면 그것 또한 풍류라고요. 즐기는 게 중요하죠. 때론 그렇게 즐기는 마음이 사생결단의 자세보다 더 필요합니다. 자, 힘 빼고 느슨해지면 더 좋은 토요일 밤 2월 1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기도 하고 라디오 들으시고 네. 제 편안한 목소리 종현 씨와 함께 들으면서 숙면을 취하실 수 있기를 네네 네 바랍니다. 아, 다현 씨 목소리가 정말 이쁘시네요. 아, 저 허스키하다고. 아, 네. 네. 지금 되게 예쁘지 않다고 옥구슬,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옥구슬 제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TV CF에 나간 네. 적이 있었는데 아. 팬들이 다 해주시는 말씀이 네. 얼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약간 고구마 먹은 목소리 같다고. 아, 네. 네. 아니에요.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약간 밤을 먹은 목소리.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네. 네.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세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오늘이 한 1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침 프로 세상을 바꾸는 아침. 네. 아, 세상을 여는 아침. 네네, PD님이. 제가 지금. TV 프로는 지금 헷갈려서. 네, 거기에 아침마다 이렇게 고정 게스트로 나오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친한 친구 프로에 고정 게스트로 잠시 나갔었다가, 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라디오 출연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푸른 밤 찾아주셔서. 아, 저야말로 초대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죠. 네, 정다정 씨는 사실 저랑 친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좀 있죠? 저 여기서 저를 또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솔직히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아, 그냥 연예인 보는 것 같고 그러진 않고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예전에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샤이니를 너무 좋아했어서 아, 예. 제 핸드폰에 종현 폴더만 이렇게 만들어서 야자 시간에 보면서 공부하고. 다정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저는 저보다 누나일 줄 알았거든요. 만화를 먼저 접해서 아, 네. 되게 재밌는 만화를 하고 또 요리 만화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조금 나보다 누나겠거니 생각했는데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와, 정말 어린 친구가 재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다정 씨의 첫인상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종현 씨의 첫인상은요? 네. 솔직히 정말 놀랐어요. 왜요, 왜요? 얼굴이랑 머리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작으신 분은 정말 처음 봤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살던 세계와는 다른 곳에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칭찬 릴레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첫인상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많은 분들이 다정 씨 작품을 알고 계시죠? 저도 너무너무 팬이고.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엔모 포털 웹툰 네. 사이트에서 네네. 역전 야매요리라는 웹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네. 그 앞뒤로 만화가 들어간 형식인데 중간에 요리하는 사진을 찍은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만화를 보면서 이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다.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네. 네.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아. 웹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저는 사실 다정 씨 웹툰 보면서 네. 요리 많이 배웠어요. 아, 정말요? 해보기도 했고요. 어떤 맛있어요. 요리 해보셨어요? 피자도 해봤고요. 네네. 네, 시카고 피자도 해봤고요. 네. 참 재밌게 보면서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정 씨 드셨어요, 정말로? 레시피.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정 씨는 그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요리를 좋아했다기보단 사실 먹는 걸 너무 좋아했죠. 네. 먹는 거는 네, 모두가...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커졌겠죠.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음식을 좋아하죠. 네,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게 네, 된 건가요? 먹다 보니까 만들게 되고 네, 요즘에는 유튜브로 네. 동영상 보면서 요리 따라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그렇게도 하시는군요. 네, 요즘... 그러면 가장 요리를 잘한다 이것만은 네. 자신 있다 싶은 건 어떤 사실 요리가 제가 매주 웹툰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요리들이 네. 제가 태어나서 다 처음 해보는 요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전, 도전, 네, 도전인 그러니까... 거군요. 네. 원래 알고 있던 맛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드리겠다. 역전시켜드리겠다. 이야, 이런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만. 네. 아니, 근데 요리도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게 사진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과 보정이 가능한 아, 그랬군요. 네, 그런 상태이다 보니 사실 요리 맛이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보시는 분들이 다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많이 궁금해서 따라했죠. 아, 따라하셨죠. 근데 맛있었어요. 네, 사실 제가 이번 주 웹툰에 네. 그 초코 에너지 바라는 네, 네, 네. 요리를 선보일 건 네. 선보였는데요. 아, 예, 보이셨군요. 네, 종현 씨를 위해서 귀퉁이를 좀 잘라왔습니다. 아, 그쪽을 네, 요리를 이게, 하신 걸? 네, 네, 급하게 가져오다 보니 지퍼백에 넣어서 약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범죄 수산물 증거물 같이. 아, 이따가 네, 이거를. 나중에 네. 한번 드셔주시고 시식 평가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제가 네. 꼭 광고 나가고 음악 나갈 때 네. 같이 먹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아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 재밌네요. 그 만화랑 요리를 이제 접목을 시켜서 많은 네. 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 만화 요리 말고 또 관심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한데. 아 요즘은 제 일이 만화랑 요리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은 사실 그거를 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요리 뭐 할지 구상하고 네. 구상이 끝나면 바로 만화 그리는 작업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른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는 근데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는 생각은 요즘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소박한 네. 꿈이네요. 운전면허. 2년째 이거를 새해 신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꼭 실천하시기를 이번 연도에는 네. 초코바를 이제 먹어봐야 돼요. 제가 아, 정말요? 그렇기 방송 중에 드셔도 되는 아니에요. 노래 한 곡을 알겠습니다. 듣고 올 겁니다. 네. 어, 제 첫 추천곡은요. 네. About Time이라는 영화에 나온 OST인데 네. 로맨틱한 엘리 영화죠. 굴딩의 네. How Long Will I Love You라는 노래예요. 네. 이 노래를 왜 골랐냐면 이 영화의 줄거리를 얘기하면 살짝 스포일러가 될 것 같지만 네. 그 남자가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마감 시간 때마다 아~ 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른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듣고 올게요. 역전 야매 요리의 만화가 정다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정다정 씨의 추천곡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였습니다. 아, 노래 좋네요. 아, 네, 좋죠. 네, 좋네요. 네. 아, 지금 노래 나오는 동안 제가 다정 씨가 요리해온 에너지바죠? 예, 에너지바입니다. 에너지바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면 상상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어, 기존에 파는 에너지바에 이렇게 살짝 1.5배 정도 크기 견과류와 또 건포도가 이렇게 총총총총 박혀있고 또 밑에 초콜릿이 감싸고 있는 그런 비주얼이네요. 네. 어 근데 참 맛있었어요. 그리고 바삭바삭해요. 진짜 바삭바삭하고 정말요? 네. 그 시중에 파는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에너지바와는 또 뭔가 건강한 것 같은 느낌? 그 요리보다는? 사실 제가 그 요리를 아직 맛을 안 봤거든요. 아, 이 요리를요? 네, 저한테 그러니까, 주신 거를? 네, 종현 씨가 처음 맛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상당히 맛있었어요. 이건 성공적인데요? 어, 그런가요? 네,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많은 어, 분들이 따라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안 드세요, 본인이? 맛있는데? 제가 네. 잘 안 먹습니다. 제가 한 요리를.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이 요리는 종현 씨가 처음 드시는 거예요. 전 아직 맛을 보지 못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김밥집 아주머니들은 네. 김밥을 싫어하십니다. 아, 아 네. 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이해가 가네요. 네, 이게 요리를 하다가 냄새를 맡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아, 질리게 되는 거고 그렇구나. 저는 또 제가 요리를 잘하지 않으니까 네. 먹기가 약간 두려운. 아니, 잘하세요. 맛있어요. 네, 그렇다고 종현 씨가 실험체라는 건 아니지만 어, 아, 맛있게 네. 먹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면 이 요리를 네.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시작한 계기가 궁금한데. 사실 저는 만화가를 시작하려고 작정하고 모든 거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요리 블로그를 했었어요. 데뷔하기 전에는. 네. 그때 제가 수험생 신분이었는데. 수험생 부모님께 밥 주고. 예, 네. 예. 부모님께 저 공부할게요. 이러고 네. 방문 잠그고 인터넷을 계속 하는 아.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요리가 저의 유일한 스트레스 돌파구였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좀 그렇죠. 보여준 거군요. 네. 요리 방법. 어머니 뭐 계모임 나가시는 날이나 슈퍼마켓에 이제 장 보러 가실 때 네, 네. 저도 제 장을 이렇게 빨리 보고 비밀스럽게 이렇게 카메라로 요리를 찍어서 몰래 네, 했었군요. 그 인터넷에 반응 보는 게 네.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상당히 그때부터 되게 많은 팬분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들 신선하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요리 블로그들은 굉장히 요리들이 되게 정갈하고 네. 요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하시고 사면타로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아, 근데 예. 저는 굉장히 더럽고 아니에요. 더럽지 않아요. 왜 스스로의 작품을 그렇게 요즘 들어 제가 약간 의식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정말 그 밀가루가 이렇게 사방에 날아다니고 네. 정말 더럽고 맛도 없어 보였어요. 아니요. 맛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다정 씨가 유학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아, 미국에서요. 어디 얼마나 다녀오셨는지 좀 따로따로 다녀왔어요. 네. 1년은 저 혼자 캘리포니아에 있다 왔다가 혼자서? 네. 나머지 1년은 아버지가 그 연수 때문에 네. 미국 동부 쪽에 계셨군요. 가족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셨죠. 그때 저도 같이 따라가서 근데 나이가 꽤 됐었거든요. 네. 18살인가? 그때 네. 아예 가서 졸업을 하고 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그 혼자 홀로 1년 정도 지내는 동안에 좀 요리를 많이 해보시고 그러셨겠네요? 그때는 한국인 가디언 분이라고 네네. 이렇게 살림 돌봐주시는 분이랑 같이 살았어서 딱히 요리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어요. 아, 그분이 워낙 이렇게 손맛이 좋으셨기 때문에 네 이제 요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미국 동부 쪽에서 생활했을 때였는데 네. 가족들과 미국, 함께 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미국 친구들은 굉장히 뭔가 그 친구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보셨을 때? 다정씨가 네, 보셨을 때? 일단 학교가 2시 반에 끝나요. 걔네들은. 2시 반이요? 일찍 끝나네요? 네, 굉장히 일찍 끝나죠. 그래서 남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좋아하는 친구가 생일이다 이러면은 집에서 브라우니를 많이 구워서 학교에 가져가서 같이 나눠 먹는다든지. 화목하네요. 네, 정말 화목하고 신기했어요. 2시 반에 끝나요, 학교가? 네, 학교가 2시 반에 끝나요. 몇 시에 그럼 가요? 아침 8시? 9시 정도에 시작해서. 9시 정도에 시작해서 네. 2시 반까지. 여가 시간이 되게 많은. 여가 시간이 되게 많죠. 아, 그렇구나. 되게, 그러면서 좀 요리를 많이 해보셨나봐요. 네. 그 동부 쪽에 계실 때. 또 이제 살던 집에 오븐이 있어서. 미국은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오븐이. 네. 우리나라 가스레인지처럼 필수로 달려있잖아요. 아, 물론 걔네들도 가스레인지가 있긴 있지만. 네. 네. 네. 오븐이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때 네. 빵 같은 걸 많이 구웠던 것 같아요. 그때 또 많이 해보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 수험생 기간 동안 또 블로그를 하시면서 요리를 소개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공부는? 공부는 네.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 취미가 전혀 없었군요. 취미가 네네. 저는 외로운 아이였어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랑 제가 네. 원하는 거랑 달랐어요. 아. 네. 그래서 좀 마찰이 있었나요, 부모님과?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청소년기 때는 네. 완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왜냐면 부모님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렇죠. 부모님들의 네. 마음은 그리고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애를 이렇게 슴풍슴풍 낳아야지 이런 입장이셨고 저는 네. 아,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진 않았는데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구나. 네.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제가 학창시절 때 샤이니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종현 씨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 저는 노래를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하고 네, 있는 물론 모습이. 능력이 정말 뛰어나니까. 아, 아닙니다. 그런 거를 갖게 되신 거겠지만, 종현 씨는 학창시절 때 그런 고민 같은 게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가수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많은 걸 접어두고 노래를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이게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부담감이 좀 있긴 했었는데 돌아와서 다정 씨도 되게 부모님과 그런 마찰을 겪으면서 한 번 더 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배짱이었는지 네. 종현 씨처럼 나는 노래를 잘한다, 뭘 잘한다 이런 게 없었는데 네네. 공부를 그냥 안 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아니 그래도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에 뜻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의고사라고 네, 하죠. 네, 그렇죠. 수능 대신 치는 거. 네. 연습용 수능. 위해서. 그거를 수리를 다 찍어서 14점이 나왔을 때도 있었어요. 14점이요? 네. 괜찮아요. 저는 더 낮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친구네요, 역시. 아, 그래도 그러니까 뭐 사실 점수가 낮게 나온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뭐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해서 다음에 네. 더 잘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다정 씨는 그 공부 말고도 요리랑 또 만화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또 지금 재밌게 즐겁게 살고 계시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다정 씨와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역전 야매 요리의 작가 정다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요. 3412님이 궁금한 점을 보내주셨는데 만화가들은 마감에 시달린다고 하던데 마감이 그렇게 무섭나요? 마감 시간은 언제예요? 마감 시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웹툰은 본인이 직접 작품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나요? 아니면 올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편집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상당히 많은 질문을 정말 웹툰 작가를 꿈꾸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 네. 지망생분이 네. 보내주신 질문 같네요. 수준이 정말 심도 있고 진지하기도 하고요. 네. 네. 일단 마감 시간은 그 네. 예를 들면 저는 토요 웹툰이니까 만화가 토요일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올리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아, 예. 네, 그 포털의 편집자분께서 네. 이렇게 메일로 제 그림 파일을 받아보신 다음에 그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는 거니까 그분이 편집하실 시간을 드릴 수 있게 그 올라오는 날보다 좀 빨리 마감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룰이 있고요. 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만화가 늦게 올라오고 많은 늦게 독자분들이 올라오죠. 원성을 사겠죠. 그렇죠. 약속이니까. 네, 독자분들과의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네, 그리고 마감이 무섭다는 게 네. 이게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자한테 전화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부담감이겠군요. 네, 부담감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늦으면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정 씨의 만화를. 네네. 잠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다정 씨가 요리 작업할 때 네. 듣는 노래가 있다고 해서 네네. 청취자분들과 함께 들으면 어떨까 하는데 네, 영화 라따뚜이라는 네. 애니메이션에 나온 OST인데요. 네. 사실 이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았습니다. 프랑스 샹송이고요. 제가 네. 잘 읽을진 모르겠지만. 네, 한번 읽어주세요. 까미유 씨가 부르신 네. 르 페스틴. 페스탕? 네, 페스탕. 아, 페스탕입니까? 네, 듣고 오죠. Les rêves des amoureux sont comme le bon vin. Ils donnent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Affaibli par la faim, je suis malheureux. Pas longtemps chemin, tout ce que je peux.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L'espoir est un plat bien trop vite consommé. Et à sauter les repas, je suis habituée. Un voleur solitaire et triste à nourrir. Je suis amer, je ne peux réussir.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Je perds, on ne me dira. 들으신 곡은 까미오의 르 페스탕이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발음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라따뚜이라는 그 쥐가 요리하는 영화죠. 네, 쥐가 주인공 남자의 머리를 이렇게 뜯어당기면서 조종을 하면서 대신 이렇게 요리를 쥐가 요리 천재로 나오는 쥐가 요리 천재로 나오는 그런 영화죠. 저도 보면서 너무 귀엽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 영화의 영향인가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를 하면 아무래도 쥐가 나오는 영화니까 좀 더 요리를 하면서 위생 상태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쪽으로 또 해석을 하게 특이하죠. 되는군요. 발상의 전환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우유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음악이 정말요? 좀 우유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위생 상태를 신경 쓰기 위한 다정 씨 만화는 많이 보세요? 이거는 웹툰 작가로서 조금 부끄러운 대답일 수도 있는데 만화를 거의 안 봐요. 정말 안 봐요. 아 그게 왜 부끄럽나요? 저는 그러니까 만화가라고 하면은 정말 모든 만화를 다 꿰고 있을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단번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정말 만화를 많이 안 보시는구나. 정말 안 봐요. 저는 만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성 씨의 작품도 1화부터 다 챙겨봤고 정말 다 챙겨보셨어요? 물론이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시잖아요. 다 챙겨보는 거. 제가 다정 씨 만화에도 제가 출연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판넬로 제가 출연을 해요. 이렇게 살아있는 분을 제가 참을 출연시킬 수가 없어서. 네, 판넬로. 네. 제가 그때... 키가 큰 게 제 꿈인 걸 또 어떻게 아시고 판넬을. 네, 판넬 키가 큰 판넬로 만들어서 출연을. 그때 문구점에 저희 집에 프린터가 없었거든요. 그때 문구점에 샤이니 멤버 5명 얼굴을 그 컴퓨터에서 워드 파일에다가 종이 이렇게 다 차지하게 얼굴을 엄청 크게 키운 다음에 5장을 이렇게 출력하러 가는데 정말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었어요. 문구점 그 언니가 얼굴을 이렇게 인출을 하니까 얼굴을 인출을 하고 인쇄 판넬은 이렇게 크게 네모나게 생긴 거 네. 사다가 몸 모양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네. 샤이니 의상 검색해서 그대로 따라그렸던. 아니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직도 저희 집에 있어요. 오늘 들고 올걸 그랬어요. 제가 선물로 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집에 두시고 또 제가 특별편에 또 초대를 한번 해주세요. 그 만화에 한 번 더 출연을 시켜주세요. 그 네, 판넬로. 고정 출연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정 씨가 만화를 많이 보진 않는다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보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찾아보는 게 가끔 있긴 있어요. 네네. 사실 제가 만화를 왜 안 보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만화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사실 네. 좀 거의 하지 않고 시작을 해서? 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대중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거에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터넷으로 뭐 만화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도 조금 좀 어려워하고 네. 네. 그 대신에 약간 인생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는 내용이라든지 네. 저한테 삶의 교훈을 던져다 주는 그런 만화라든지 그런 만화들 네, 그런 내용은 좋아해서 네. 가끔 찾아서 읽곤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들도 그런 만화들인 예, 그런 거군요. 만화들이에요.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네.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만화가 뭔지 얘기해주세요. 네. 마스다 미리라는 일본 작가가 그린 네. 제목부터 정말 흥미로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오. 라는 제목의 만화예요. 네. 이 만화의 주인공이 이제 40살이 된 그 주부, 가정주부랑 네. 그 여동생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년에 이렇게 접어선 그 여자들의 이야기인데 네. 뭐 여자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얘기가 저는 현실에 나와 네. 내가 이상 속에서 꿈꾸는 나의 모습이 다를 때? 수 있다. 네, 다를 때. 수 있다. 네. 그 속에서 네. 일어나는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 있잖아요. 뭐 네. 불안함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실망감? 네. 네. 그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풀어주고 있어서 만화책 안에서 네,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일상적인 만화인가 보네요. 일상적인 만화예요.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는데 네. 종현 씨도 보시다시피 약간 그림이 그림체도 되게 일상적이고 네. 귀엽고 무채색이네요. 네, 무채색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그림이 단순하죠. 네, 그렇네요. 초등학교 편안한... 3학년 슬기로운 생활에 나올 것 같은 사파 편안한 느낌인데 그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동료 작가분이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뭔가를 표현해내는 게 더 네, 어려울 때가 있죠. 네. 그런 내용의 만화군요. 네. 이 만화를 보면서 좀 다정 씨의 뭔가 마음이 위로가 많이 됐었나 봐요. 위로도 많이 되고 사실 제 고민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서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만화책 안에서도 주인공들이 자기 진짜 꿈은 뭘까? 난 어렸을 때 내가 자라면은 뭔가 네. 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 그런 데에서 오는 뭔가 불안함과 네. 그런 마음들을 괴리감 같은 표현한 만화군요. 네. 사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분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 많은 눈들에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식 아닌 의식을 받고 있는데 네. 제가 그럴 때일수록 느끼는 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어야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된다라는 것 같아요. 다정 씨도 만화책 읽으면서 좀 그런 부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정확히 뭐라고요? 제목이 마스다 미리라는 작가의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라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작품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추천해 주실 만화. 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만화는 네. 한국 만화가 분이세요. 홍연식이라는 분의 네. 불편하고 행복하게라는 만화인데요. 불편하고 행복하게. 네. 이중적이네요. 의미가. 정말 만화 내용 그대로예요. 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만화가 부부예요. 네. 그 남편분은 이제 만화가를 하시고 네. 그 부인분은 이제 전업주부도 하시면서 전업주부가 아니겠구나.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네. 일도 하시는 프리랜서로 일도 하시면서 네, 프리랜서로 하시는데 그 도심 속에서 이렇게 작품 생활을 작가 생활을 하시다가 네. 답답함을 느끼고 이제 귀농을 하신. 아, 그래서 불편하고 행복하게군요. 네, 불편하고 행복하게 해요. 그런데 뭐 시골에 내려갔더니 뭐 작품도 다 잘 되고 고민도 다 날아가고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진 않고 수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못하세요. 만화 안에, 만화상의 만화, 내용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네.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꿈을 쫓을 것인가 쫓을 것인가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 미침을 네. 표현한 네. 만화군요. 그렇지만 두 분 다 그림 그리는 일에 뜻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일을 하시죠. 근데 불편하고 행복하게라는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처음에 제목을 보고는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이 책이 두 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두 권을 비로소 다 읽었을 때 네. 불편한 게 사실 어느 정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불편한 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네. 이어서 다정 씨가 노래 한 곡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세 번째 곡이네요. 네, 세 번째 곡은 제가 마감할 때 듣는 노래인데요. 네. 사실 마감할 때는 주로 네. MBC 미니 라디오를 듣습니다. 이럴 수가,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대에 열심히 마감을 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는 그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건진 아주 좋은 노래인데요. 라디오에 정말 좋은 점이죠. 좋은 네. 음악을 또 추천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야,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네. 같은 약간 동질감을 느껴요. 어떤 부분이요? 제가 이번 설에 친척 집에 못 갔어요. 아, 네. 계속 집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작업하느라. 네. 근데 라디오를 트니까 네. 뭐 저기 다, 뭐야? 박경림 씨. 네, 네, 네. 김신영 씨. 네, 다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네. 라디오에서 또 힘을 주셨군요. 네. 그래서 동병상련의 기분을 느꼈었나 네. 봐요. 이분들도 라디오. 이렇게 대중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네. 노력하시는데 네네네.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그 마감 중에 들었던 음악은? 성시경 씨의 네. 너에게라는 노래입니다. 너에게. 이 노래 정말 좋은데. 이 앞에 마감하는 이 빠진 것 같아요. 아, 마감하는 너에게. 저를 위한 노래라고 생각해요. 아, 성시경 씨가 마감하는 다정 씨에게 불러준 네. 너에게. 네. 아, 이 노래 듣고 돌아와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너의 말들을 웃어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겐 두려움이 없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를 가로막고는 있지만 날 보고 웃어주는 네가 그냥 고마울 뿐이야. 너는 아직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쁘게 나빴어.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모두가 어려운 걸 생각해보면 내 생각보다 나지겠지. 낮밤에 네가 키스할 때 같아 이대로 너를 안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너야 네 앞에 버티고 있잖아 성시경의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가 참 감미롭네요. 마감할 때 들으면 울어요. 네. 아, 울어요. 웁니다. 마감하는 정다정, 네. 정다정. 네. 너에게. 나에게. 시경 씨 고마워요. 아, 네. 이제 바로 세 번째 네. 추천 만화 듣고 싶은데요. 세 번째 추천드릴 만화는 세일러문입니다. 세일러문. 웃으실지도 몰라요. 아니요. 진지합니다. 세일러문 너무 너무 좋아하고. 네. 근데 참 매니아층이 두터운 만화죠. 왜 그러세요? 네. 왜 웃으세요? 제가 네. 해놓고도 웃겨서. 아, 근데 저한테 정말 특별한 만화예요.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가 보고 제 첫 책을 냈었어요. 아, 정말요? 세일러문 아류작으로. 제가 한 8살 때쯤인가? 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세일러문 그림 그려달라면 그려주고. 아, 정말? 세일러문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종이에 그래서 호치캐스를 찍어서 책 내고. 어, 그렇게 해서 좀 만화가의 꿈을. 네. 첫발을 디뎠던 네. 만화가 세일러문이어서 또 떠올리면 언제든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만화를 또 추천해 주셨네요. 세일러문 아, 보고 싶다. 오랜만에 그 세일러문 머리에 이렇게 달 생기면서 변신하잖아요. 네. 참 많이 봤었는데 샤랄라 하면서 변신하죠. 맞아요. 문 크리스탈 파워 이러면서 왜요? 정말 그거는 매니아가 아니면 저는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전 상당한 매니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세일러문 이야기를 하면 저의 매니아의 뭔가 얼마나 깊은 매니아인지가 들통날 것 같아서요. 이미 네, 근데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 올튼월드가 네, 올튼월드 코너가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다정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제 솔직한 얘기를 네,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고 간 것 같아요. 방송이 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이고 아, 또 종현 씨가 제 또래이고 네. 그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제가 조언도 많이 듣고 간 것 같아서 아, 아닙니다. 제가 다정 씨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또 생각이 깊어진 것 같고요. 또 나중에 또 만나서 네. 이야기 또 나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푸른밥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푸른밤 가족님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한 시간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잘 자요. 이거 하고 싶었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잘 싶었어요. 자요? 네. 아직 자면 안 돼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3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정씨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 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다정씨.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올게요. 2부 끝곡은 W의 만화가의 사려 깊은 고양이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구미시 인의동에서 조보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자취한 지 5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유학가 있을 때 저희 집이 이사를 해서 본가에 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면 불편해요. 어떨 땐 제가 객식구가 된 것 같아 섭섭합니다. 자취방에 혼자 있으면 가족들 있는 집에 가고 싶은데 막상 가면 빨리 자취방으로 돌아오고 싶어져요. 이런 제가 푸른밤 들으며 유난히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요. 내일도 이 자리에 있다는 말, 앞으로도 쭉 이 자리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난 늘 돌아갈 곳이 없이 떠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자리에 있어주겠다는 쫑디 말에 기대해도 될까요? 지친 하루가 끝나고 돌아갈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푸른 밤이 되어주기를요.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어제도 이곳에 있었고요. 오늘도 이곳에 있고 내일도 있을 예정입니다. 또 찾아주시고요. 같이 이야기 나눠요. 이어서 여러분의 사연 더 만나겠습니다. 박예지님, 참 이상한 날이네요. 사람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예전 남자친구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모르는 척 지나쳤거든요. 보통 이러면 그 친구가 생각나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게 15에 좋아했던 오빠가 생각나요. 거미, 혼자만 하는 사랑 신청해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옛사랑에 대한 공통점 때문에 15에 사랑했던 오빠가 생각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길거리에서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참 당황할 것 같은데 전. 예지님은 모르는 척 덤덤히 지나가셨군요. 이지은님, 매일 푸른밤 듣고 자느라 학생들보다 늦게 등교한 못난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 꼭 전해주세요. 선배 언니가 10년의 공부를 마치고 임용고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러웠다며 울먹이는 모습에 찡했어요. 언니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시험 보시느라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고생에 또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922님, 대구에서 노량진으로 올라와 수험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엄마 생각에 많이 울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니. 라디에 엄마 신청합니다. 종현 DJ는 언제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라디에 엄마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저도 가사가 너무 좋죠. 맨 앞부분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마주한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보자마자 이유도 모르고 울었잖아요. 우리는 어머니를 처음 보자마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곡인데 저는 잠들기 전에 좀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좀 평소에도 그렇고 기분 안 좋은 날이나 특히 우울한 날에 좀 더 그런 것 같네요. 요즘에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인사드리면 좀 마음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잤던 기억이 나서 그런가? 전 자기 전에 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조보경님이 신청한 커피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리고 박예지님이 신청한 거미의 혼자만 하는 사랑입니다.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앞에 먼저 서 있었는데 마주치는 너의 눈은 그녀가 가려 나를 볼 수 없나 봐. 기다릴 수 있다고 네 옆에 그녀 버리라고 혼자 겁내며 가슴만 움켜쥐고 아무 말도 못하는 마음만 앞선 사랑에 너의 뒤에서 쳐다만 보나 봐. 혼자만 하는 사랑이 어쩌면 지루해질까. 네 못난 걸음들만 찾으려 했어도 단 하루라도 너의 곁에 있는 그녀가 나의 길은 어느새 기호해. 잊어내야 한다고 꼭 잊어내고 말 거라고 지키고 싶은 약속해 보는데 참기 힘든 잠처럼 두 눈을 감은 꿈처럼 나도 내 맘을 막을 순 없나 봐.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나의 어머니. 힘드셨다는 거 이제 알아요. 나 때문에 많이 우셨죠. 그땐 왜 그랬는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내 작은 선물을 너무 감동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잖아요. 잘할게요. 내가 잘할게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은 나의 나의 어머니. 네, 소개해드린 두 곡이어서 라디의 엄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라디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한번 듣고 싶다고 피디님께 틀어달라고 졸랐어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토요일 3, 4부는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가족들은 뭐하고 계신지 볼까요? 9791님, 저는 지금 병원에서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입니다. 환자들이 모두 자고 있는 병동에서 라디오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밤을 지키시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것 같은데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1994님, 오늘 수술하고 입원실에서 푸른밤 듣는 중이에요. 항생제 맞을 때만 해도 무지 아팠던 것 같은데 푸른밤 듣다 보니 괜찮아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푸른밤을 듣고 계시네요. 수술하셨다니까 더 빨리 쾌유하시길 빌겠고요. 내일도 찾아주세요. 조현지님, 일터에서 푸른밤 틀어놓고 퇴근하기 전까지 마무리합니다. 힘을 주세요. 힘! 조현지님, 힘! 화이팅! 푸른밤 끝나기 전까지 모든 걸 끝내세요. 깔끔히 퇴근합시다, 우리. 윤신영님, 저 지금 푸른밤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힘드네요. 그래도 푸른밤 때문에 지루하진 않아요. 야, 이 밤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요즘엔 푸른밤 끝나고 돌아가서 헬스장을 찾는 날이 좀 있었는데 밤에 하는 운동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신영님은 오랜만에 운동이라 힘드신 걸 거예요. 내일도 하시면 또 더 한술 한결 가벼울 겁니다. 8721님, 지난 여행 사진들 정리하면서 푸른밤 들어요. 교토에 벚꽃 여행 갔던 사진을 보니까 새록새록해요. 저도 교토 가본 적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살짝 날씨가 추워져서 벚꽃들이 다 떨어진 후긴 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교토도 되게 낭만적이죠. 추억하시면서 푸른밤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다양하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푸른밤 가족들이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을 위한 노래 들을게요. 로비 윌리엄스의 드리머 리틀 드림, 최여진님 신청곡이고요. 황예진님이 신청하신 다이도의 라이프 포 렌트 두 곡 듣고 올게요. haven't ever really found a place that I call home. I never stick around quite long enough to make it. I apologize once again, I'm not in love. But it's not as if I mind that your heart ain't exactly breaking. It's just a thought, only a thought. But if my life is for rent and I don't learn to buy, well, I deserve nothing more than I get. 'Cause nothing I thought that I would love to live by the sea, to travel the world alone and live more simply. I have no idea what's happened to that dream, 'cause there's really nothing left here to stop me. It's just a thought, only a thought. If my 로비 윌리엄스의 Dream a Little Dream, 다이도의 Life for Rent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 더 만나볼게요. 3631님, 푸른밤 틀어놓고 책보다 자려고 했는데요. 종현 씨가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집중하게 만드는 목소리예요. 오히려 책을 못 읽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책을 내려놓으시고요. 저와 이야기 나누다가 푸른밤 끝날 때 조금 읽고 주무세요. 김성진님, 종현 DJ와 이렇게 소통도 하니 좋네요. 목소리 좋아요. 신청곡은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제가 한창 때 청소년 시절에 엄청나게 불렀던, 제가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고 연습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방이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난삼아 연습하던 것 말고 정식으로 연습곡으로 처음 선정했던 노래네요. 빨리 저도 이 노래 듣고 싶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할게요. 김성진님이 신청하셨어요. 김현우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이어서 김지은님이 신청하신 루사이드 토끼의 고 듣겠습니다. 잠시 살았다. shoot, shoot, go now. Don't hold up no more. Go now. What you believe is why so. Go now. Then you realize everything is fine. Fine, fine, fine, fine, fine, fine, fine, fine, fine, fine, fine. Do you feel safe? Now can you die? Die, die, die, die, die, die, die, die, die, die, die. Into the world, your time is now. Now, now, just give it a go with a smile. Smile, smile, smile, smile, smile, smile, smile, smile, smile, smile, smile, smile. Go now, no time to choose. 김성지님의 신청곡 김현우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과 루사이트 토끼의 고 김지은님의 신청곡이었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들으면서 추억에 젖었습니다. 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노래 부르면서 울었던 노래가 바로 이 곡인데 라디오에서 또 푸른밤 가족들과 함께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너의 이야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지혜님, 남자친구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남자친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좋은 일이라고 기쁘지만 주변에서 절 걱정하는 바람에 괜히 심란해지는 밤이네요. 서로의 위치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 잘 이겨내게 정은지 양효섭의 러브데이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신 거네요. 그래도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화상통화도 하면서 또 채팅도 자주 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잘 표현하면 견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은지와 양우섭 씨의 러브데이 참 좋은 노래잖아요. 가사가 좋으니까 들으시면서 힐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혜님이 신청하신 정은지 양효섭의 러브데이 듣고 스페인에서 실비아님의 신청곡 링킨파크의 캐슬 오브 글래스 듣겠습니다. 기다려줄게. Bring me home. is cast, a love glass, hardly anything else I need to be. 게임들, 해야 할 말들을 찾고 있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어떻게 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 우리 모두 가장 무도회에서 길을 잃었지. 우리 둘 멀어졌음을 서로가 말하기 두려워하네. 시작부터 우리는 참으로 가까웠건만 대화하려 노력하지만 말들이 가로막네. 외로운 게임 안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지. 떠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네. 그대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려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는 이 가장 무도회에서 서로를 잃고 헤맬 뿐이네. 조지 벤슨의 This Masquerade라는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토요일 불타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쓸쓸히 혼자 지내고 계신가요? 하,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불타는 밤을 보내시든 외롭게 혼자 계시든 우리는 모두 외로운 존재라는 이 노래 가사가 참 와닿네요. 산다는 게 가장 무도회일 따름이라는 부분도 특히 와닿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afraid to say we're just too far away from being close together from the start. We tried to talk it over, but the words got in the way. We're lost inside this lonely game we play. Hearts of weeping disappear every time I see your eyes. No matter how hard I try, understand the reasons that we carry on this way. We're lost in a masquerade.